잦은 바람 따라 무작정 달려온 거 네가 좋다던 그곳에 와서 왜 오자고 했는지 뭘 보려고 했는지 너의 말 뜻을 다 알 것 같아 그때 가고 싶다던 곳들 쉽게 흘려듣지 말고 어디든 데려와줄 걸 네가 오자고 했었던 너만 없는 바다에 우리 이름과 우리 사랑을 흘려보내도 더 생각나서 더 그리워져 안아주길 바라지 말고 더 많이 널 안아줄걸 내 자신이